작은 속 뒤뜸밖이 조금 속에 밑뜸밖이 하게 해주는 손길을 매 순간 더 세게 잡아 불거진 숲속을 헤매고 또 헤매일 때마다 깜깜한 물속에 작은 물고기들 일 때마다 Depend on you, on you 너를 떠올리며 숨을 쉬고 Leave you, 나를 불러주던 눈빛 기억해